I'm on the next level, yeah.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. 결속은 나의 무기. 광야로 걸어가. 알아 내 hunger round. 위협에 맞서서 take it out, take it out, take it out.